그릇해 네가 지나가면 기립 기립해 너도 느낌 없길 바래 이 순간 널 좋아한단 말해 처음이라서 서툴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후회할 것 같아 생각처럼 쉽지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oh, 나나나 뭘 망설이는데 나답지 않게 주위만 맴도는지 더 늦기 전에 다가가서 먼저 말해볼래 자꾸 왠지 네가 내 옆에 있을 것 같아